사도는 이제 사탄이 결박을 당해서 무저갱에 갇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 12장에서도 얘기했는데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용을 결박해서 이제 무저갱에 가둡니다. 무저갱에 천년이 차도록 갇혀서 용이 만국을 저희 그 하던 대로 미혹하지를 못합니다. 마음대로. 그러니까 용의 정체는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천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천년에 대해서 종말론이 여러 가지로 갈리게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 그 나름대로의 해석의 의미들이 있으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해석은 어떤 건가 하면 무천년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기에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기간이 예수님 전에 재림 전에 천년이 올 것인가 재림 후에 천년이 올 것인가 그 천년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그런 실제로 존재하는 기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 교회의 기간, 교회의 시대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소유가 안전하나 더 강한 자가 와서 이길 때에는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서 구원의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유대인 대다수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미혹함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광야에서 마귀를 시험을 받아 이기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멸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년 동안에 사탄의 활동은 심히 제한적인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에 갇혔다 하는 것은 마귀가 그전처럼 활동할 수는 없다. 묶여있는 맹수와 같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산필자를 찾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실제로는 이빨 빠진 사자와 같은 모습이고 철로역정에서도 보면은 사자가 양쪽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 무서워가지고서는 접근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근데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이 사이에 이 교회 예수님의 초림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에서 그 시대에는 이제 세계 복음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게 지상에서 보여주는 관점이에요. 1절부터 3절이. 그러면 왜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을까?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지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교회 시대에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게 4절부터 6절이에요.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그렇게 말하죠. 4절에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 그 앉은 자들이 누군가 하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통치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게 통치예요. 천년왕국의 통치인데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순교자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서 죽었는데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6절에 또 보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둘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부활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신실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을 입기 전에 죽으면은 관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그 영혼이 살아서 뭘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통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치한다. 왕 노릇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은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서 죽어서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고 거룩한 상태다. 6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둘째 사망은 뭐예요? 그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1절부터 3절에는 하늘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가 이 땅에서 그전과 같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시대다. 주님이 그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에서 멸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에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데 누구와 더불어 통치하세요?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사절에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에 천년을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나는 사탄의 최후의 싸움을 7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할 것이라고 나와가지고 8절에 보면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하죠. 사탄의 영향력이 다시 전 세계에 미쳐질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가 16장에서도 보고 또 19장, 17장, 19장에서 계속 조금씩 보았던 것인데 마지막 전쟁에 대한 얘기죠.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추가적인 묘사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7절부터. 그래서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나 하면 중간중간에 이게 전부 다 연대적으로 이제 지금 있을 일, 장래에 있을 일, 더 장래에 있을 일 이렇게 쭉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아마겟돈 전쟁을 표현했고 또 16장에서 17장에서 19장에서 그리고 여기서 또 지금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사탄의 최후의 싸움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 속에서 그 악한 세력이 18절 하반절에 보면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굉장한 것이죠. 굉장한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 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에스겔 38장하고 39장에 나오는 그 이름인데 곡과 마곡이 이 정체가 뭔가 이게 사실 종말론 연구하고 막 이런 사람 이단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멋대로 해석하기도 참 쉬운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곡과 마곡은 마곡은 곡의 땅, 곡은 이 아수르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명확하게 곡이 뭐다 누구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곡은 마곡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존재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절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9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 그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니까 이제 포위하는 것이죠. 이 옛날의 전쟁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 마치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었을 때 일어난 일과 같이 불병거와 불말로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한은 최후 심판의 광경을 11절부터 15절에 묘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후 심판의 모습 그리고 구약의 예언 뭐 가령 다니엘서 그리고 시편의 심판에 대한 묘사들하고 다 일치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 장면을 보게 돼요. 먼저 보좌의 모습을 11절에 보게 되는데 내가 크고 흰 보좌 이 백보좌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본다. 그러니까 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광대하고 형벌이 무서울 것인가를 보여준다면, 희다 하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결백과 영광과 그 공정함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 심판은 마지막 심판으로서 아무도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이 될 것이고, 그때에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에 대한 판결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심판받는 자들이 다 죽은 자들인 것을 12절에 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근데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류의 시조인 아담부터 인류의 마지막 사람까지가 다 포함되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죽었다가 다 살아난다는 거죠.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다 자기 죽은 데서 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장면은 12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책을 보게 돼요. 책들이 펴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만인의 삶의 기록입니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책들이라고 했죠. 책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 만인의 삶의 기록인데 모든 행위와 생각과 은밀함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이 있다고 하는 이 생명책,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생명책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하죠. 21장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생명책인데,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도들의 죄악들도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죄악이 드러날 때 얼마나 우리는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치를 절감하겠지만 수치를 절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심판의 네 번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선고하는 장면입니다.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판결의 결과는 결국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어린 양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다. 결국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주님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고 요한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그 날을 준비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오래 살 것이냐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을 알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거나 이것이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짓고 내가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는데 지금 비록 예수를 믿지만 얼마나 그날이 두려운 날인가 하는 두려움으로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죠.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그 자비와 그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기대할 그런 기대와 신뢰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그것은 한때에 불과하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실 것을 알고 저희들은 믿음의 삶을 인내로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저의 부끄럽고 추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선하심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오늘도 그날을 기다리며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심하고 이렇게 추악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저희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셔서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희를 만드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사는 동안 저희가 누군지 알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알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